같은 하루 아무 표정 없는 날들 지켜보는 것도 버거워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닿을 수 없단 걸 알고 있잖아 너도 놓아줘 나를 묶고 있는 너의 마음 아픔은 늘 나의 몫인걸 목이 매연해 뱉는 이 말도 너 대신 할게 놓아줘 너를 묶고 척했어 점점 바래진 내 마음은 벌어진 틈새로 널 보며 곁에서 영원히 있어줘. 항상 지금처럼 널 웃게 해줄 테니 그대로 날 믿고 기다려줘. 나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이 곁에 있다면 난 웃을 수가 있어요. 같지가 않은 걸 난 아직도 쓸만한데 너는 왜 날 헌신적 보듯이 해 너무 이뻐 보여 내가 뭘 입던지 너무 섹시해 보여 굳이 놓지 않아도 했지란 나의 새까만 눈에 뗄 수 없을걸 말리지 마 짧은 치마를 입고 내가 길을 걸으면 모두 나를 쳐다봐 짧은 치마를 입고 근데 왜 하필 나만 날 몰라주는데 당당한 여잔데 왜 나를 힘들게 해 넌 나만 무시해 우와, yeah. 시간 내내 일 받고 머리 바꿔봐도 새구도 신고 괜히 짧은 치마를 입어봐도 넌 몰라봐 왜 무덤덤해 왜 단대들이 날 물어가기 전에 그만 정신 차려 보이 짧은 입고 내가 길을 걸으면 모두 나를 쳐다봐 짧은 짐말 입고 근데 왜 하필 나만 우호 하지 않는 믿음으로 아픈 마음도 한 그늘이 되어줄게.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. 'Cause your love is so sweet, you are my everything. 전날 밤에 잔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니야. 난 변하지 않아. 오직 너만 파 All I ever want is your love.

Hello, my dear. 너예야 이제 알았어 널 한 번만 보고 싶어 Hello 떨리는 미소 잡을 수 없었던 나를 용서해 지난 시간 속 마지막으로 널 봤던 날도 널 원하지 않았어 진심을 원했어 상처받은 내 마음과 더럽혀진 그때 추억 날 바라보던 네 표정 단 너무 마지막으로 우리 만난 날도 진심이었고 너도 그때만큼은 그랬을 거라 믿어. 소중한 걸 난 잊은 거 아닐까.